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3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Came out of nowhere. Come my eye by surprise and I think beauty is flaring. 혼자 가도 둘이 가도 혹은 여럿이 가도 같이와 함께라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2주의 전시회. 안녕하세요. 제작부입니다. This is destiny. Every time I see you, baby. 3월 셋째 주 같이와 함께할 2주의 전시회는 그림의 마술사 애셔입니다. 이 시대의 영감의 아이콘인 20세기 대표 아티스트 애셔의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세계를 창조한 사진전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에도 영향을 준 천재적인 애셔의 사진전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전시되며 1월 11일에 시작해 4월 11일까지 열립니다. 성인 9,500원, 청소년 8,000원, 어린이 7,000원에 관람 가능합니다. 2주의 전시회, 같이와 함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 방송국 제작부였습니다. VOH 뉴스. 국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VOH 뉴스, 오늘 이 시간에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청인재원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취업집중 상담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영어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창의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창의인재원 행정팀에서 국가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국가근로장학지원은 창의인재원에 입주한 학생 중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로 소득 분위가 0에서 8분위 이내이고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일자는 2018년 3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이며 근로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근로를 희망하는 재학생은 3월 15일 목요일까지 제출 서류를 창의인재원 행정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커리어개발센터에서 취업집중 상담 1대1 클리닉을 실시합니다. 본 클리닉에서는 전문가에게 입사지원서 컨설팅 교육 및 자기소개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은 3월 8일 목요일부터 매주 월, 수, 금요일에 상담을 진행하며 인문, 사회, 예체능 계열은 3월 13일 화요일부터 매주 화, 목요일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일 하루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담 신청 후 무단 불참 시에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인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영어 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본 클리닉은 1대1 무료 영어 상담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교수진과 함께 취업 대비 영문 이력서 및 영어 면접을 준비하고 영어 토론 활동을 합니다. 신청은 사전 예약제로 최소 하루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원하는 프로그램과 공강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가능한 시간에 예약한 후 원하는 주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의 포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리카 창의 나눔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창의 나눔 프로젝트는 학우들이 최소 3명으로 이루어진 봉사활동팀을 구성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청기간은 3월 9일 금요일부터 3월 19일 월요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에리카 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기간은 2018년 3월 26일 월요일부터 6월 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학우들께는 지원금 지급과 순수 봉사 시간이 인정되며 우수한 봉사활동을 한 팀에게는 별도의 시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사회봉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O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 보도부 황예림 엄지호, 그리고 진행해 아나운서 석주였습니다. I 알고 싶은 그루비한 가수들 소개해드릴게요. 샵 뮤스타그램, 샵 아나운서 석지호. Instagram에서 여러분들은 흔치 않은 스타일을 공유합니다. 게시글에 덧붙여지는 샵 러브스타그램, 샵 데일리그램 등등 해시태그로 자신을 표현하죠. 오늘은 자칭 음악 덕후라고 자부하는 제가 만든 해시태그 샵 뮤스타그램으로 취향 저격해드릴게요. 샵 새벽을 닮은 가수. 잠이 든 듯이와 빛나는 네 눈동자 쏟아질 것 같아. 한참을 바라본 다음 모두 담아두고 파서 이렇게 라디오에 흘러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러줘. 함께 이 순간을 나눌 때면 세상이 멈춘 여러분의 새벽은 어떠세요? 제 새벽은 가끔은 우울할 때도 있고 또 가끔은 친구들과 놀면서 즐거울 때도 있는데요. 지금 흘러나오는 곡도 새벽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 노래 조금만 더 듣고 본격적으로 오늘의 가수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요? 나도 빠짐없이 다 Yeah Oh oh oh Oh oh oh 계속 그렇게 있어줘. 제가 아까 힌트로 샵 새벽을 닮은 가수라고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해시태그를 달 가수는 새벽을 닮은 그리고 새벽을 담은 노래를 부르는 가수인데요. 아직은 어쩐지 감이 오지 않으실 텐데요. 노래 조금만 더 듣고 가수의 이름을 알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더 선명해지는 듯한 걸 밤이 다시 해를 찾으며 떠오르는 기억들 라디오에 오늘 제가 해시태그 달 가수는 바로 오프온오프입니다. 혹시 하구 여러분들은 오프온오프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 또한 많을 텐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오프온오프에게 빠지게 만들어드릴게요. 그럼 첫 곡 샵 포토그래프 마저 듣고 두 번째 곡에서 만나요. Slow down, we fall down. Everything is everywhere. Oh oh oh, oh oh oh. 하나도 빠짐없이 다. Yeah. Oh oh oh, oh oh oh. 계속 그렇게 있어줘. 계속 그렇게 있어줘. 우리 함께한 이 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the way you move skinny girl skinny girl I like the way you move in cheesy girl cheesy girl 다른 놈들에겐 skinny girl 번내 앞에서 매일 춤을 춰 춤을 춰 your love is good to me okay okay your love is good to me oh yeah yeah yeah your love is good to me Your love is good to me Oh yeah yeah yeah Hey keep in touch baby 오프온오프의 두 번째 곡인 샵 Good to me 이 곡에 대한 PD님의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해보자면 PD님은 이 곡을 친구의 컬러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PD님의 친구분의 음악 취향이 PD님과 정말 잘 맞아서 컬러링을 듣자마자 PD님도 이 곡에 빠지게 되셨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안 가면 좋겠는데 yeah, yeah. I like the way you move skinny girl, skinny girl. I like the way you move vintage girl. Your love is good to me. Okay, okay. Your love is good to me. Oh yeah, yeah, yeah. Your love is good to me. Your love is good to me. Oh yeah, yeah, yeah. Hey, hey. 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샵 부투미의 컬러링은 점점 더 유명해지고 있는 래퍼인 펀치넬로의 피처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펀치넬로는 쇼미더머니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프온오프의 곡과 펀치넬로의 음색 그리고 가사가 정말 잘 어울리는 곡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다른 거 뭐 필요 없어 But 나는 막걸리 입을 덮고 우리 사라지자 없어져 여기서 hey, 다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지 여자애들은 너 때문에 삐졌지 yeah. 어떤가요? 두 번째 곡인 구투미도 여러분들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었나요? 아직 취향 저격까지는 모르겠다면 남은 곡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남은 노래 마저 듣고 세 번째 곡으로 돌아올게요. Your love is good. Your love is good to me. Your love is good. Your love is good to me. Your love is good to me. Oh, yeah, yeah, yeah. I'd better still be sitting out here. I don't want to hear one. Ooh. Hello. 라는 곡을 들으면서 이번엔 오프 온오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저번 가을 축제 때 오프 온오프가 왔던 거 아시나요? 아직은 꽤 유명한 가수가 아니기에 많은 학우분들이 오프 온오프의 공연을 보지는 않았더라고요. 혹시 오프 온오프의 음악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는 저 먼 곳으로 떠나 눈치 볼 거 없어 이대로도 좋아 에. 노을이 지는 하늘의 색깔은 속어 빛나는 목걸이와 미래는 속어 속어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It feels so good 오프 온오프는 싱어송라이터를 담당하는 콜드와 프로듀서를 담당하는 영 채널로 이뤄진 94년생 동갑내기 듀오인데요. 그리고 오프 온오프는 하이그라운드 소속이며 딘과 크러쉬 등과 함께 클럽 에스키모 크루라고 합니다. Fuck it. You're just what I ate. Sign every day to know the frame. And it's good that good. All the years I don't want you, but you aren't done. Got 30 more. You're nigga one. And go with the good thing. I can't believe it. I can't believe it. Then say it. Say it. Say it. I can't believe it. Now you can see the difference. I'm different. See that? Thank God I'm blessed. 아무도 없는 저 먼 곳으로 떠나. 있어 이대로도 좋아해 노을이 지는 하늘의 색깔은 so go oh oh 빛나는 목걸이와 미래는 so go oh oh so go oh oh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we'll be alright. 그리고 오프 온 오프는 사실 그룹 이름의 2인조 프로듀싱 그룹과 거의 같은 시기에 데뷔를 했는데요. 비슷한 점이 많은 듯 하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두 그룹입니다. 그룹 이름은 조금 밝고 통통 튀는 신나는 음악을 다룬다면 오프온오프는 새벽녘에 듣기 좋은 잔잔한 음악을 많이 만드는 편이죠. 여러분은 어느 취향이 조금 더 와주세요? 그룹 이름인가요? 아니면 샵 오프온오프? We'll be alright. It feels so good. So OPPO ON OFF의 샵 베스. 이 곡은 OPPO ON OFF의 모든 곡들 중 PD님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PD님이 왜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지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볼까요? 도대체 왜 어떤 걸로도 대신 할 수 없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슨 기분일까 무슨 마음일까 내게 왜 그래 너가 보고 싶어서 내가 이래 나는 이래 보고 싶어 이렇게 보고 싶으면 그건 사랑이래 이건 사랑이네 나는 매일 내 생각을 해 그걸 멈추는 게 잘 안 돼 How can I love you Oh yeah oh. 이제 너는 내게 말을 해 나의 맘이 흘러 넘치게 How much I love you I never let you down 님이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 이유는 헤어진 인연에 대한 그리움을 잘 담아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움에 사무치기도 하며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 그 새벽의 시간을 잘 보여준다고 합니다. 새벽녘 떠오르는 그 감정을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로 보여주는 샵 베스입니다. 보통의 시간에 넌 잠을 자는데 이렇게 지금 나와 함께 걷고 있는 게 꿈은 아니겠지. 그래 꿈은 아니야. 우린 같이 있어. 오늘 같이 있어줘. 하늘 위로 떠오른 저 달을 보면서 우린 수 없는 밤. 오늘의 마지막 곡인 샵 문 새벽 12시 4분. 이 곡은 정말 대놓고 보포노프의 새벽 감성을 보여주는 곡인데요. 제목부터 새벽 12시 4분입니다. 노래를 듣다 보면 잔잔하게 그리움을 표현하는데요. 사실 오포노프에게 주목해야 할 점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뮤직비디오인데요. 오포노프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도 감성적이고 예쁜 색감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이 끝나고 오포노프의 뮤직비디오들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노래를 불러줘. Like who? Like how? 날씨가 많이 풀렸죠? 슬슬 봄이 다가오는 것 같네요. 우리 한양의 학우분들도 봄을 한껏 만끽하시기를 바라겠고 또한 오늘 소개하지 못한 남은 오포노프의 곡들도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취향 저격으로 만나뵐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기획 연출의 제작부 배아은, 기술의 기술부 김강민,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석주였습니다. V.O.H.한양대학교 에리카 한대방송국 V.O.H.에서 39기 수습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가능한 부서는 보도부, 제작부, 아나운서부, 기술부가 있으며 미디어 장학금과 매달 활동비가 주어집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신입생은 VOH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지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열정 넘치는 18학번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기조를 하나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O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3월 13일 저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진리의 메아리,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